아무런 이유 없이 슬퍼질 때가 있죠. 막연히 누군가가 그리워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막 돌아왔는데 집엔 아무도 없고 봄볕만 마루 끝을 비추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또는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 소리에, 밥 먹었니? 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안녕 내일 봐, 이런 친구의 작별 인사에도 슬픔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하셨죠? 이유 없는 슬픔을 누군가 정신적인 방황이라고 말했지만, 글쎄요, 정신적인 방황 자체가 병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또 성숙해 간다는 증거입니다. 이유 없이 슬퍼질 때 이유를 달지 말고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흘린 눈물처럼 세상이 빛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엽서 보내온 김문영 씨, 아셨죠? 마음껏 울어보세요. Puoi diventare un altro, ma due occhi che ti guardano così vicini e fermi ti fanno scordare le parole.

소리만이 싸고 가피어나고는 소나가로 오소 견역 석소 자드리스콜올리마니 트랄리남나히카니 우소도피레오 보타나브라디아지 트라부디아마라디아지 게티스페니스투알라지 예비디아포메디 그리스의 문화부 장관까지 지낸 배우죠. 멜리나 메르쿠리가 애국심 강한 거리의 여자로 나와서 미국의 졸부를 바보로 만드는 영화 일요일은 참으세요. 영화 중에서 멜리나 메르쿠리가 직접 부른 주제가 일요일은 참으세요. Never on Sunday였습니다. 이 노래는 외국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했죠. 1960년 33회 때 일이었습니다. 이때 화제작은 빌리 와일더가 감독하고 제이크 레먼, 셜리 맥레인이 주연한 아파트 열쇠를 빌려드립니다. The Apartment였는데요. 셀러리맨이 출세를 위해서 바람난 직장 상사에게 자기 아파트를 밀회의 장소로 제공하지만 그 상사의 상대가 알고 보니까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인이었고 결국 두 사람 간의 진실한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내용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작품상을 비롯해서 5개의 부문을 수상했죠. 오늘로 세 번째 시간을 맞는 아카데미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카데미상이 수상자들에게 큰 영광이면 틀림없지만 이 상업적인 영화제에 동조하지 않는 영화인들도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헐리우드의 반골로 알려진 조지 C. 스코트일 거예요. 그는 34회 아카데미에서 영화 허슬러로 조연 남우상 후보에 지명되자 지명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오스카는 기분 나쁜 뷰티 콘테스트고 퍼스널리티 콘테스트다. 나는 배우가 서로 다투는 입장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조지 C. 스코트는 아카데미 협회에서 자기 이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9년 뒤인 43회 아카데미상에서는 패튼 대전차군단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로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역시 거부하고 그 시간에 집에서 TV 하키 시합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가야 할 오스카 트로피는 현재 패튼 장군 기념관에 보관돼 있죠. 34회 아카데미상은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10개 부문을 휩쓸면서 막을 내렸는데요. 이 영화는 로버트 와이즈와 제롬 로빈스가 공동 연출하는 바람에 감독상도 공동 수상이 됐죠. 소피아 로렌이 영화 두 여인으로 외국 영화 주인공으로서는 처음으로 여우 주연상을 받은 해이기도 합니다. 잭 레먼, 리 레믹이 주연해서 알코올 중독 문제를 다룬 영화죠. Days of Wine and Roses, 술과 장미의 나날 중에서 듣습니다. 술과 장미의 나날. 오늘은 레이컨 입싱어스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The day. 제35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Days of Wine and Roses 중에서 Days of Wine and Roses, 술과 장미의 나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레이카 뉴싱언스가 연주하고 노래로 들려드렸고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헐리우드에는 영국 영화계의 입김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아카데미도 이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죠. 35회 때는 데이빗 린 감독의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또 다음에 36회 아카데미에서는 영국 감독 토니 리처드슨 감독의 톰 존스가 작품상을 거머쥡니다. 이 톰 존스는 버려진 아이 톰의 기구한 운명을 그린 영화인데요. 톰 역의 알버트 피니를 비롯해서 이 작품에 공연한 5명의 배우가 주연 또는 조연상 후보로 지명됐죠. 하지만 그 중에 한 명도 수상을 못했고요. 나무 주연상은 들백합에서 열연한 시드니 포이티에게 돌아갔죠. 흑인 배우로서는 첫 주연상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올 무렵에 개최된 37회, 38회 아카데미는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잠시라도 잊으려는 듯 아주 경쾌하고 또 재미있는 뮤지컬 영화가 크게 득세했습니다. 37회 때는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마이 페어 레이디가 작품상을 받았고요. 상대 역인 렉스 에리스는 나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드리 헵번은 여우 주연상의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죠. 그녀의 영화 속의 노래 솜씨가 마니 닉슨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연상은 뮤지컬 영화 메리 포핀스에서 열연한 줄리 앤드루스에게 돌아갔는데요. 그녀는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마이 페어 레이디의 여주인공에 캐스팅되지 못했던 그런 장본인이었죠. 톡톡히 안가품을 한 셈입니다. 줄리 앤드루스는 다음해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오스카 2연패를 노렸지만 이 영화는 작품상, 감독상 등 5개 부문의 수상에 그치고 이 여우주연상은 달링에서 열연한 또 다른 줄리, 줄리 크리스트가 수상했죠. 그리고 이 38회 아카데미는 처음으로 칼라 TV를 통해서 방영돼서 배우들의 옷차림이 더욱더 화려해진 해였습니다. 제37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영화 메리 포핀스 중에서 춤춤 체리, 오늘은 뉴 크리스티 민스트럴스의 연주와 노래로 됐습니다. Chimney sweeps on the bottommost rung. Though I spend my time in the ashes and smoke, in this whole wide world there's no happier bloke. Chim chimney, chim chimney, chim chim chimney. A chimney sweeps lucky as lucky can be. Chim chimney, chim chimney, chim chim chimney. Good luck will rub off when I shake hands with you. Pavement and stars is a chimney sweet world. Chim chimney, chim chimney, chim chim chirree. A chimney sweet's lucky as lucky can be. Chim chimney, chim chimney, chim chim chirree. Good luck will roll off when I shake hands with you. Gables and rooftops become Taj Mahals, and blimey, the chimneys are great Chinese walls. Pillars of Hercules loom left and right. The Sphinx, the Acropolis, ooh, what a sight. Chimney, chim chimney, chim chim chirree. A chimney. One day we walked along the sand, one day in early spring. You held a piper in your hand to mend its broken wing. Now I'll remember many a day and many a lonely mile. The echo of a piper's song, the shadow of a smile, the shadow of your smile. When you are gone, will color all my dreams and light the dawn. Look into my eyes, my love, and see all the lovely things you are to me. Wistful little star was far too high. A teardrop kissed your lips, and so did I. Can bring, I will be remembering the shadow of your 제37회 38회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극장에서 처음 본 영화였거든요. 메리 포핀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한 일주일간은 언니랑 함께 춤춤 그 노래를 춤춤거리면서 따라했던 기억이 나요. 메리 포핀스 중에서 춤춤 체리, 뉴 크리스티 민스트럴스의 연주한 노래였고요. 이어진 곡은 리차드 버튼과 엘리자벳 테일러 부부가 출연하고 차슨 브론슨이 멍청하게 살짝 나왔던 영화 샌드파이퍼. 국내 영화 개봉 제목은 고백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The Shadow of Your Smile이었습니다. 토니 베넷이 불러드렸고요. 아카데미는 TV 중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그런데 1966년에는 TV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아카데미는 시상식마저 존폐 위기에 몰립니다. 39회 아카데미는 이런 소동 때문에 상당히 시들해진 분위기에서 진행됐는데요. 16세기 영국 국왕 헨리 8세와 토마스 모어 간의 종교적인 신념, 갈등을 묘사한 영화 사계절의 사나이, A Man for All Seasons이 작품상을 비롯해서 6개 부문을 수상했죠. 이 오스카의 침울한 분위기는 다음 해에도 이어집니다. 특히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되는 등 심상치 않은 사회 분위기 때문에 떠들썩하게 벌이던 파티도 모두 생략된 40회 아카데미였죠. 영화적으로는 이해가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탄생을 예고한 때이기도 한데요. 특공대작전,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같은 뉴 시네마 계열 영화가 큰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폭력 묘사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또 아카데미도 시류에 편승한 듯 사회성 영화의 작품상을 안겨줍니다. 흑백 인종 문제를 다룬 노만 조이슨 감독의 밤의 열기 속에서 In the Heat of the Night이 작품상을 수상했죠. 1969년 41회 오스카에서는 여우주연상 봉투를 뜯어본 시상자 잉그리드 버그만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합니다. 이윽고 그녀 입에서 공동수상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죠. The Lion in Winter, 겨울의 사자의 캐더린 헵번과 파니걸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이렇게 여우주연상이 두 사람인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아카데미의 3,030명 회원이 정확히 같은 수의 표를 두 후보에게 던진 결과였습니다. 이해 41회에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영화 토마스 크라운 사건, 이 중에서 듣습니다. The Windmills of Your Mind, 내 마음의 풍차. 오늘은 엘레인 페이지가 부릅니다. 영화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 중에서 내 마음의 풍차, The Windmills of Your Mind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단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세 가지 호기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누가 상을 받나, 둘째는 수상 소감을 뭐라고 얘기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우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는가 하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TV가 컬러로 바뀌면서 여배우들의 의상 경쟁은 오스카만큼이나 치열해졌죠. 뭐니 뭐니 해도 그 대표 주자가 엘리자베스 테일러일 것 같습니다. 그녀는 1970년 4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자그마치 100만 불짜리 다이아몬드 의상을 입고 나타났다고 하죠. 주변의 부러움과 질투, 안 봐도 눈에 선해집니다. 그의 작품상은 영화 미드나잇 카우보이에게 돌아갔는데요. 병든 미국 사회를 철저하게 비판하고 남성 매춘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X등급을 받은 작품입니다. 아카데미 역사상 이 X등급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은 이 영화가 유일한 경우죠. 또 상법업기로 유명한 존 웨인이 처음으로 남우주연상을 받았던 해이기도 하고요. 42회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영화 내일을 향해 사라 중에서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J. 토마스의 노래였습니다. 83회 생일을 막 지낸 찰리 채플린은 1971년 20년 만에 헐리우드로 돌아옵니다. 그에게 수상된 오스카 특별 명예상을 받기 위해서죠. 52년에 메카시 선풍 때 공산당으로 몰려서 국외로 추방되어야 했던 그에게는 말 못할 감회와 큰 의미가 담겨진 상이었죠. 이날 44회 오스카 시상식에 참여한 전 영화인들은 이 대선배 원로 영화인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립박수를 쳐줬습니다. 감동적인 오스카의 밤이었죠. 워터게이트 사건이 충격을 던져준 1972년, 미국에서는 두 편의 새로운 영화가 개봉됩니다. 하나는 린다 러브레이스가 주연한 딥 트로트였고, 또 하나는 코폴라 감독의 대부였죠. 딥 트로트는 포르노 영화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한 작품이고요. 대부는 마피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영화였습니다. 이 대부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말론 브란도는 시상식에 불참하는 대신에 샤신이라는 아파치 인디안 여인을 무대에 내세웠습니다. Marlon Brando in The Godfather. Accepting the award for Marlon Brando in The Godfather, Miss Shasheen Littlefeather. Here's what happened in 1972 when Marlon Brando, who had accepted his first Oscar almost 20 years earlier, didn't show up for the second. Hello, my name is Shasheen Littlefeather. I'm Apache, and I'm president of the National Native American Affirmative Image Committee. I'm representing Marlon Brando this evening, and he has asked me to tell you in a very long speech, which I cannot share with you presently because of time, but I will be glad to share with the press afterwards, that he very regretfully cannot accept this very generous award. And the reasons for this being are the treatment of American Indians today by the film industry, excuse me. 1972년 45회 아카데미에서 마론 브란도 대신 나온 이 인디언 여인은 수상 소감을 통해서 인디언에 대한 편견을 가득 갖고 있는 미국 영화 산업을 비난했죠. 그 바람에 시상식장은 잠시 소동이기도 했습니다. 이해 45회 아카데미의 주제 가상 들어볼까요?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 중에서 The Morning After, 모린 맥거번입니다. There's got to be a morning after if we can hold on through the night. We have a chance to find the sunshine. Let's keep on looking for the light. Oh, can't you see the morning after? Waiting right outside the storm. Why don't we cross the bridge together and find the place that's safe and warm? It's not too late. We should be giving. Too late, not while we're living. Let's put our hands out in time. There's got to be a morning after. We're moving closer to the shore. I know. 45회 주제가상을 받은 The Morning After,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 중에서 모린 맥거번이었습니다.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철수한 1973년 무렵, 이곳에서는 브루스 리 주연의 용쟁 호투가 개봉돼서 쿵후 영화 붐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전후의 절망적인 사회 분위기는 재미 위주의 오락 영화 산업을 부추겼고 아카데미 작품상은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의 스팅에게로 돌아갔죠. 모두 7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문의 테이터 모닐이 당시 10살의 나이로 조연 여우상을 수상해서 사상 최연소 수상자로 기록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 46회 오스카 시상식에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져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바로 시상자인 데이빗 니븐이 연설을 하는 도중에 이 무대 뒤에서부터 어떤 남자가 다 벗고 스트리킹을 한 사건입니다. 아, 데이빗 니븐도 웃음을 참지 못했고요. 더 웃긴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악단이 신나는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데이빗 니븐이 한 말이 참 재밌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런 일은 있기 마련입니다. 재미있군요. 저 사람이 생각하기에 일생에 웃길 일이라고는 옷을 벗고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뿐인가 봅니다. 참 재치있는 임기응변이었죠. 이 31살의 스트리커는 그 뒤 TV 토크쇼에도 나왔었는데 그만 79년에 자신이 경영하는 섹스숍에서 살해됐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이에는 음악상을 호명하러 나왔던 가수 쉐어가 후보 작곡가 마빈 햄리 씨를 마빈 햄 스미스 씨로 소리쳐서 헨리 맨시니가 옆에서 귓속말로 정정해주기도 했습니다. 한번 그 실황을 들어보시죠. Nominations for Best Original Dramatic Score are John Williams for Cinderella Liberty, George Delarue for The Day of the Dolphin, Jerry Goldsmith for Papillon, John Cameron for A Touch of Class, and Marvin Hamsmish for Who? The Way We Were. Who? Hamsmish? Hamlish. Sorry about that, Marvin. 1974년 제47회 아카데미는 그야말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날이었습니다. 대부의 속편인 대부2가 작품상은 물론이고 감독, 각색상을 비롯해서 6개 부문을 수상했고 또 그가 직접 각본을 쓴 위대한 개츠비가 작곡 의상상을 수상했죠. 그리고 그의 다른 영화 도청, 컨버세이션 역시 각본상 후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 해에 개봉돼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촬영상과 주제가상을 탄 영화 타워링의 주제가 듣습니다. We May Never Love Like This Again 역시 모린 맥가번의 노래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구동의 한상건 씨. 고맙습니다. 아참 저의 이번에요. 길어본 한 편의 영화는요. 라디오 플라이어라고요. 리차드 도너 감독의 두 명의 귀여운 아역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